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조시보에 의하면 20일 남조선의 82개 대학 총학생회와 51개의 정치, 사회 관련 학생운동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역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25일에 열리는 민중 총궐기 사전집회로 대학생 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날 박근혜와 황교안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사드 배치 철회, 일본과의 송로의 문제 합의 조례 등이 포함된 대학생 투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조선 인터넷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역도년의 탄핵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